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내기로 순종했던 것하고 똑같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예루살렘의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죽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스마엘을 내보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티프는 그것을 설명하기 아주 적합한 것이죠. 크렌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외로이 걷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쁜 것은 여호와께서 가장 악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이죠.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여기서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명백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9절에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체할 동물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주저주저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는 기도로 하늘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는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는 사랑과 애정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엄숙한 신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움츠러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신성 앞에 그 어미로우심 앞에 움츠려들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수양을 준비하심으로써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요구를 우리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놓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요구의 정신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외형적인 성취는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에 쓴 말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을 바쳤잖아요 많이.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죠 명백하게. 그러나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교도들이 거짓 신을 섬기는 열심에 결코 참된 신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충족되면 그 정신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자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해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제물로 제공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간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요구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못하실 것,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장 뒷부분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는 앞으로 전개될 이삭의 이야기에 중요한 인물이 될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서 여덟 아들을 얻고 첩을 통해 네 아들을 얻었다 합니다. 밀가의 아들 중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장래의 계획을 이어가실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로 여전히 외롭게 걷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경외함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저희에게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그런 참된 경외함,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